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201 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된 데 대한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보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도문 201 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된 데 대하여 당의 전투적 호소 따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총궐기 총매진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전개하여 온 201 전투가 12월 15일 승리적으로 결속되었다. 201 전투는 역사적인 70일 전투에서 이룩된 승리를 확대 발전시켜 당제 7차 대배 정신을 포위하고 뜻깊은 2016년을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기 위한 전인민적인 연속 공격전 강행 돌파전이었으며 전례 없는 자륙자강의 창조대전 말리마속도 창조대전이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해 나가는 첫 진권길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은 만난을 과감히 박차며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 전국적으로 200일 전투 목표를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역사에 유례없는 큰물 피해를 입은 한복도 북부지역 인민들을 위하여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하는 전대미문의 복구전쟁을 치르고도 200일 전투의 각 방면에서 방대한 전투 목표를 앞당겨 점령한 것은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국력의 무한대한 중심을 시위하는 장쾌한 기적적 사변이다. 200일 전투의 승리를 위한 우리 군대 반민의 한 걸음 한 걸음의 투쟁은 결코 평화로운 환경에서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우리가 잘 살고 강대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적대 세력들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예상치 않았던 자연의 대재앙은 엄중한 난국을 조성하였다. 정첩되는 난관과 시련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시시각각 시험하였고 제국주의 반동들은 감히 공화국의 위기설을 떠들며 우리의 전진이 좌절되기를 망상하였다. 준엄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당은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제 7차 대회 중심과 결정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상공세를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맞받아 나가는 공격적인 전략 전술로 200일 전투의 전 전선에서 말리마 시대의 눈부신 혁명 속도를 창조 창출하도록 하였다. 당이 가리키는 길은 곧 과학이며 승리라는 것을 실체험으로 간직한 천만군에는 피 끓는 심장을 당중앙 뚜락에 이어놓고 저소와 일토마다에서 불꽃튀는 백열전을 벌리며 청정의 200일 전투 기록장에 날마다 새 기준 새 기록 창조의 위훈을 아로새기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구람없는 공격정신과 자강육제일주의를 뼈에 새기고 볼사신처럼 떨쳐 일어나 200일 전투의 모든 전선에서 혁혁한 전과를 이룩함으로써 그리움의 12월에 위대한 장군님께 충정의 보고를 삼가 드릴 수 있게 되었다. 200일 전투의 자랑찬 괴성은 그 어떤 난관과 도전 앞에서도 순간의 멈춤도 두려움도 없이 폭풍쳐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백절빌굴의 혁명정신 투쟁 방식이 얼마나 억세고 위력한가를 또렷이 보여주었다. 주체 혁명의 천하지 대본인 당과 혁명대우의 일심 단결이 억척같이 다져진 것은 200일 전투에서 이룩된 가장 큰 승리이다. 영영한 인민군 상경자란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보금을 틀어주이고 당에서 중시하는 최전선 최전방들에서 결사관철의 산모범들을 창조하여 온 나라에 당의 사상 관철전 당정책공의전의 불길을 지켜올리고 군민대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서 혁명적 당군의 본분을 다하였다. 슬기롭고 미도운 김일성, 김종일주의 청년 전위들은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 마다에서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영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었다. 전투기간 영쪽 김일성, 김종일 노동계급과 농업 근로자들, 지식인들, 여성들 속에서 혁명의 전세대들처럼 당과 수령을 백옥같은 충종과 증산 성과로 받들며 진혈육의 종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숭고한 정신 도덕적 풍모가 뜨겁게 발현되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단풍이 만천하에 과시되고 혁명의 지휘 송원들인 일꾼들이 전진하는 대회의 앞장에서 군중과 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기풍이 높이 발휘되었다. 한북도 북부 피해복구전선에서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을 전개하여 전화비복의 기적적 승리를 기록하는 과정에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거대한 토양에 더 굵고 깊은 뿌리를 내리었다. 200일 전투를 통하여 우리의 일심단결 호년일체가 반석같이 다져지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과 당 정책을 결사관철해 나가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백배해진 것은 당제 7차 대회 결정을 끝까지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역량이 튼튼히 마련된 참으로 귀중한 성과로 된다. 제조선의 제의를 제보이며 자랑인 무진 막강한 백두산 총대가 더욱 억세게 벼려져 200일 전투의 승리적 진군을 확고히 담보하고 선도하였다. 미제와 추종 세력들이 과시성, 위협성의 각종 핵전략 자산들을 끌어들이고 단말마족인 무모한 도발을 거듭 감행하였지만 우리민의 전진을 좌절시키지 못하였으며 적극의 방선은 금성절벽이었다.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은 백전백승의 김일성, 김정일 군사전략 전술과 영적 전투정신, 완벽한 실전 능력을 소유하기 위한 백두산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하늘과 땅, 해상과 수중을 비롯한 모든 작전 공간에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을 생존 불가능하게 들보시고 괴멸시키며 적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믿음직하게 사수할 만단의 전투 준비를 더욱 완비하였다. 군자리 혁명정신을 체제로 한 믿어온 국방공업 전사들은 핵무기 고도화의 최종 관문인 핵탄두 폭발 시험과 우리식 최첨단 전략무기 개발의 승전 포성을 연이어 터치올려 200일 전투를 벌리는 온 나라 인민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우리 인민의 소중한 모든 것을 찬탈하려던 적들의 온갖 위협과 압살 책동이 무용지물로 된 반면에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핵강국 강대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선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선군혁명 노선과 병진 노선, 공격적인 투쟁 방식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말리말을 탄 기세로 힘차게 내달리는 200일 전투의 철야진군 속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돌파구가 열려지고 사회주의 문명을 최상의 수준에서 창조하고 향유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되었다. 공업 부문에서 200일 전투 총 생산액 목표를 119%로 넘쳐 수행하고 수천여 개의 공업 기업서들이 연간 인민경제 계획을 기한전에 초과 완수하였다. 경제강국 건설의 기관차인 과학기술 부문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50kW 풍력발전기를 개발하고 초고전력 전기로용 전국생산기술을 완성한 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되고 첨단기술 산업을 창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적극 추진되었다. 전력 석탄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 금속공업 철도운수 부문의 실적이 비약적으로 높아져 200일 전투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기계화학 건재공업을 비롯한 기초공업 부문에서 전례 없는 생산적 악량이 일어났다. 인민생활과 직결된 농산과 과수 수산 부문에서 극심한 이상고온 속에서도 예년에 없는 알곡 생산 성과가 이룩되고 시한한 과일 대풍 이채오경이 펼쳐져 온 나라를 황금벌 황금의 소식으로 흥성거리게 하고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국산화의 세천열풍 속에서 우리의 원료 자재 설비들이 수없이 개발 생산되고 우리식의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었으며 우리 상표를 단 경공업 제품들이 쏟아져 나와 자력자강을 생명선으로 하는 자립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해졌다. 주체조선의 위력을 과시하며 두만강연안의 북변천리에 사회주의 선경거리의 선경마을들이 우죽순처럼 솟아나고 헝건도 간속지 1단계, 황해남도 물길 1단계, 류경안과종합병원, 보건산소공장을 비롯한 말리마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섰으며 려명거리 건설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 완공을 가까이 하고 있다. 200일 전투의 불길 속에서 영도업적 단위들과 전형 단위들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2년분, 3년분 계획 완수자들, 말리마 기수들이 수없이 배출되고 만 사람을 감동시키는 용적 서행들이 무수히 발휘되었다. 교육영융의 불길 속에서 김일성 종합대학과 전국의 110여 개의 대학들에서 교수 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와 교실과 실험실 습실들의 다기능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에서 뚜렷한 전진이 이룩되었으며 수많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의 과학기술 보급 거점들이 번듯하게 꾸려졌다. 세계를 놀래우며 우리의 여자 축구 선수들이 두 개의 월드컵을 연이어 들어올린 것과 같은 통쾌한 체육 신화들이 창조되고 노래 전진하는 사회주의와 청소 불멸의 향도 중 장편 소설 야전 열차, 음악 무용 이야기 청춘의 자서전, 예술 영화 우리 집 이야기를 비롯한 사상 예술성이 높은 문화 예술 작품들이 창작되어 천만 국민의 혁명적 열정과 전투적 사기를 크게 떠다 주었다. 나라의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도약대를 마련하며 모든 부문을 급상승시키기 위한 200일 전투의 총적 목표가 빛나게 달성됨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높은 거지를 확고히 점령할 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다. 200일 전투의 나날에 힘있게 전개된 인민군 상병들과 인민들의 거창한 투쟁은 당의 두리에 일심 단결되고 당의 용도에 무한히 충직한 인민 대중은 무에서 유를 낳고 역경을 선경으로 전환시키는 영웅 신화를 창조하며 언제나 백전백승한다는 불변의 법칙을 다시 한번 실증해 주었다. 적들의 극악한 초강도 체제와 봉쇄 압살 책동은 우리 국가의 자강력에 의하여 전략적 파산을 면치 못하였으며 기승을 부리며 발악하던 온갖 원수들은 폭풍치며 돌진하는 우리 군대원민의 드세찬 공격 앞에 심디한 패배를 당하였다. 천만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의 상상공에 고연히 올라선 주체조선의 자랑찬 현실은 제국주의 반동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가리울 수도 막을 수도 없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협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는 과학이라는 것을 엄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 중앙의 호소에 심장으로 화답하며 다발적이고 연발적인 대피약적 혁신으로 당제 7차 대배 정신을 견결히 보위하고 최악의 역경 속에서 최상의 승리를 쟁취한 역사적인 200일 전투는 우리 당 역사와 조국 청사에 길이 아로새겨질 것이다. 승리의 자만을 모르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 전진, 연속 공격하는 것은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변함없는 투쟁 방식이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5돌과 위대한 장군님 탄생 75돌을 맞는 민족적 대경사의 해 주체 백력 2017년은 새로운 희망과 투쟁의 활무대로 천만 군민을 부르고 있다. 우리 당은 모든 인민군 상경들과 인민들이 200일 전투에서 승리한 기세로 더욱 용기백배하여 당제 7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두 번째 해 뜻깊은 주체 106 2017년에 보다 큰 기적적 성과들을 창조함으로써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커다란 보폭을 내짚으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 높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말리마의 기상으로 폭풍노도쳐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적 투쟁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용성 번영하며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이 꽃피어나는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의 휑한 미래를 반드시 앞당겨 오게 될 것이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주체 105 2016년 12월 18일